이제 본대 다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더난 영웅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단팥빵과 수과 짠말 뿐이다 마음 부른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 Waiting for you.